사랑에 눈물 여자 내 애정이 돌아서 자지한 마음 갈 때가 든 여자 좋아한다 말이나 말지 사랑한다 말이나 말지 이 마음 울리고 떠났나 아무리 남자라지만 여자는 약하더라 정말 남자 좋아한다 말이나 말지 사랑한다